설시고 내 사랑이 오늘 온대요. 잊었다 못 온다 모두가 그랬지만 몰라서 그랬을 거야. 이러쿵 저러쿵 아무리 말해도 난 나는 그 사람 그 사람밖에 몰라. 100년을 기다려도 좋을 그 사람, 1000년을 사랑해도 좋을 그 사람. 그 사람 있어 내가 산다 오늘을 산다. 그 사람 있어 내가 산다 오늘을 산다. 내 사랑 너두연 그 이름 뿐이다.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운명의 내 사랑. 그 사람 있어 내가 산다 오늘을 산다. 그 사랑이 오늘 온대요. 온다 온다 온다 내 사랑이 온다. 헐 쉬고 절 쉬고 내 사랑이 오늘 온대요. 잊었다 안 온다 모두가 그랬지만 몰라서 그랬을 거야. 이러쿵 저러쿵 그 누가 말해도 난 나는 그 사람 그 사람밖에 몰라. 100년을 기다려도 좋을 그 사람, 1000년을 사랑해도 좋을 그 사람. 그 사람 있어 내가 산다 오늘을 산다. 그 사람 있어 내가 산다 오늘을 산다. 내 사랑 너두연 그 이름 뿐이다.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최고의 내 사랑. 그 사람 있어 내가 산다 오늘을 산다. 그 사람이 오늘 온대요. 내 사랑 너두연 그 이름 뿐이다.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최고의 내 사랑. 그 사람 있어 내가 산다 오늘을 산다. 그 사랑이